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강제 용유되어 있는 우리 여성 국민들의 성원을 요구하는 각계층 단체들의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 유족 패당의 악랄한 동족 대결 책동의 적폐를 청산할 때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에 강제 용유되어 있는 김연희 여성과 12명의 우리 여성 국민들의 성원을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매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김연희의 강제 용유와 북의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 납치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동족 대결 정책의 비전인 산물이며 반인권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그들의 성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명의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집단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외부와 격폐된 곳에 감금되어 있는 우리 여성 국민들과의 변호인 접견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계총 단체들은 지난 1일 현 당국이 김연희 여성의 성환과 여성 종업원 집단 납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원상회복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적십자사, 통일부, 외교부에 정식 전달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김연희 여성의 성환과 여성 종업원 집단 납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현 정부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인권 개선 조치이며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계층의 호소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강제 옹유하고 있는 우리 여성 국민들의 송환 문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국회와 여야당들도 이를 외면하고 그 무슨 8.15 남북 리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안이라는 것을 채택하기로 합의하는 너름을 벌이었다. 지어 통일부 당국자라는 자는 8.1 우리 여성 국민들의 송환 문제에 대해 본인 의사에 따른 탈북을 운운하며 리산가족 상봉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황당한 궤변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우리 여성 국민들이 유인납치되어 남조선에 강제 용유되어 있는 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 패당의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과 대결 책동이 빚어낸 산물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6년 전 괴뢰들에게 속아 남조선에 끌려간 김연희 여성은 지금 하루빨리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박근혜 패당에 의해 해외에서 집단 납치된 12명의 우리 여성 국민들은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곳에 감금되어 야수적인 귀순 공작 등 가중악행을 당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피해자 가족들은 이 시각에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식들을 애타게 부르며 눈눈으로 날과 달을 보내고 있으며 괴뢰 욕적 패당에 선인 공노할 만행에 치를 떨고 있다.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인권과 인도주의, 리산가족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혈육들과 생리비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피타는 절규를 들어야 하며 우리 여성 국민들의 송환 문제부터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리산가족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 동족에게 쓰라린 고통과 불행을 가하고 있는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를 덮어놓고 그 무슨 인도주의와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에 대해 논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다. 우리 여성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남 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 협력 사업도 있을 수 없다. 남조선 당국은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하며 박근혜 욕적 패당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감행한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집단 납치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며 남조선에 강제 억류되어 있는 우리 여성 국민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